opportunity. He sees everything you ever wanted in one moment. Did you capture? Just let it slip. Yo.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he looks calm and ready to drop bombs. But he keeps on forgetting what he wrote down. The whole crowd goes so loud, he opens his mouth, but the words won't come out. He's choking how? Everybody's choking now. The clock's run out, time's up, over, plow. Snap back to reality, oh, there goes gravity. Oh, there goes rabbit, he choked. He's so mad, but he won't give up. He won't have it, he knows. His whole back to these ropes. It don't matter, he's dope. He knows that, but he's broke. He's so stagnant, he knows. When he goes back to this mobile home, that's when it's back to the lab again, yo. This old rhapsody better go capture this moment and hope it don't do it.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better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혜입니다. 네. 작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 에미넘의 Lose Yourself로 오늘 FM 영화 음악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뮤직박스 5930, 늘 그렇듯이 음악 먼저 나왔는데요. 앞으로 2주 뒤면 전 세계인의 영화 축제 같은 아카데미 영화제가 열리죠. 현지 미국 시각으로 2월 29일, 우리나라에는 3월 1일 오전부터 생방송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카데미 영화제를 앞두고 저희 FM 영화음악 뮤직박스 5930에서는 2주에 걸쳐서 역대 주제가상 수상곡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음악상은요, 이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작곡상, 스코어 부분과 주제가상, 송으로 나뉘어지고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음악상 부문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34년 제7회 때부터입니다. 당시 첫 수상곡은 영화 즐거운 이혼녀 The Gay Divorcee의 The Continental에 돌아왔는데요. 그 당시에 영화제 측에서는 주제가라는 것은 모름지기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면서 어떤 기준을 내세운 것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요, 주제가는 영화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가사나 멜로디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연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제가는 가사와 멜로디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카데미 영화제의 음악상 그 첫 수상곡인 The Continental부터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담긴 영화 즐거운 이혼녀는 콜 포터의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프레드 아스테어랑 진저 로저스 이 명콤비를 내세운 로맨틱한 뮤지컬입니다. 춤의 베테랑인 주인공 가이가 춤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더 컨티넨탈에 이어서 준비한 곡은 1939년도 수상곡입니다. 빅터 플레밍 감독의 영화 오즈의 마법사. 여기서 도로시 역을 맡은 주디 갈란드가 부른 그 유명한 Over the Rainbow예요. 그리고 1940년도의 수상곡인 When You Wish Upon a Star.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피누키오의 주제곡으로 영화 속의 귀뚜라미였던 지미 크리켓이 부르던 곡입니다. 이 세 곡 이어 들어보죠. Beautiful music, dangerous rhythm. It's something daring, the continental. A way of dancing that's really ultra new. It's very subtle, the continental, because it does what you want it to do. It has a passion, the continental, an invitation to moonlight and romance. It's quite the fashion, the continental, because you tell of your love while you dance. Your lips whisper so tenderly. Her eyes answer your song. Two bodies swaying the continental. And you are saying just what you're thinking of. So keep on dancing the continental. For it's the song of romance and of love. Your voice is gentle and sentimental. You'll know before the dance is through that you're in love with her and she's in love with you. And you'll find while you're dancing that there's a rhythm in your heart and soul, a certain rhythm that you can't control, and you will do the continental all the time. Beautiful music, dangerous rhythm. Beautiful music, dangerous rhythm.

뮤직박스 5930. 오늘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파레이드 일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어요. 1934년 아카데미상 주제가상 수상곡 즐거운 이혼녀 중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부른 The Continental, 이어서 1939년 수상곡, 청취자 이수정 씨가 예전에 신청해 주셨네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주디 가란드가 부른 Over the Rainbow, 이어 들으신 곡은 1940년도의 수상곡인 피노키오 중에서 When You Wish Upon a Star, 음성은 클리프 에드워즈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대한 규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제가상은요, 영화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곡,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원래 있었던 노래들이 뭐 리메이크돼서 영화에 쓰였거나 그냥 영화 속에 삽입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후보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주제가상은 그 곡을 부른 가수가 아니라 그 곡의 작곡가 그리고 작사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곡도 쓰고 노래도 불렀다 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경우는 없겠지만요. 자, 그러면 1941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그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을 들어보죠. 영화 Lady Be Good, 여기서 주제곡으로 쓰인 The Last Time I Saw Paris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요, 1940년 6월 파리가 독일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비통한 마음으로 쓴 곡인데요, 영화보다는 음악이 더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결국 1954년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으로 같은 제목의 영화가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곡을 그 The Last Time I Saw Paris, 내가 파리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지난번 보았을 때, 이런 뜻이 되나요? 이 곡을 영화 속 딕시 역을 맡은 여배우 앤 소던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자, 그리고 이어서 1944년 수상곡입니다. 영화 나의 길을 가란다, Going My Way에서 주인공 빈 크로스비가 직접 부른 Swinging on a Star. 야, 이 곡이 1944년의 수상곡인데, 영화에서 빈 크로스비는 오말리 신부로 출연을 하는데요, 성당 재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년 성가대와 함께 이 곡을 부릅니다. Swinging on a Star. 이 곡은 나중에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고요, 이 영화로 그 빈 크로스비는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으실 곡은 1949년도 수상곡인데요, 수영선수 출신의 에스터 윌리엄스가 주연한 해신의 딸, Neptune's Daughter, 이 영화의 주제곡이에요. Baby, It's Cold Outside. 이 해신의 딸은 의상 디자이너랑 폴로 운동선수, 이들의 사랑을 그린 영화인데, 주제가를 에스터 윌리엄스, 주연을 맡은 에스터 윌리엄스와 리카르토 몬탈반이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죠. 'Squeaky horns was music to my ears.

of you. So you see, it's all up to you. You can be better than you are.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Baby, it's cold outside. I've got to go away. Baby, it's cold outside. This evening has been hoping that you drop so in. So very nice. I'll hold your hands. They're just like ice. My mother will start to worry. Beautiful, what's your My hurry? My father will be pacing the floor. Listen to the fireplace so roar. So really, I'd better scurry. Beautiful, please don't well, hurry. Well, maybe just a half a drink more. Put some records on while I fall. The neighbors might But baby, it's bad out there. Say, what's in this no drink? No cabs to be had out there. I wish I knew how. Your eyes are like stars right now. To break this spell. I'll take your hat. Your hair looks swell. I ought to say no, no, no. Mind sir. If I move any closer? At least I'm gonna say that I tried. What's the sense of hurting my pride? I really can't Oh, baby, don't hold out, baby. Oh, it's cold outside. Baby, it's cold outside. The answer is but no. Baby, it's cold outside. The welcome has How been lucky that you dropped so in. Nice and warm. Look out the window at that storm. My sister will be Yes, your lips look delicious. My brother will be there at the door. Waves upon a tropical shore. My maiden aunt's mind is fishy. Gosh, your lips are delicious. Or maybe just a cigarette more. Never such a blazer before. I've got to get but home. But baby, you'd freeze out there. Say, lend me a coat. It's up to your knees out there. You've really been I grand. Thrill when you touch but my hand. Don't you me. How can you do this thing to me? We're bound to be talked tomorrow. Think of my lifelong sorrow. At least there will be plenty implied. If you got pneumonia and I really can't get over that old doubt, baby. Oh, but it's cold outside. 뮤직박스 5930 아카데미 주제가상 쭉 이어 들어보고 있는데요. 세 곡 들으셨죠? 레이디 비 곡 중에서 앤 서던의 The Last Time I Saw Paris, 그리고 나의 길을 가는 나 중에서 Swinging on a Star, 혜신의 딸 49년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 Baby It's Cold Outside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30, 40년대 주제가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보면요, 뮤지컬이나 코미디 영화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50년대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50년에 주제가상을 수상한 영화 캡틴 캐리만 하더라도 첩보 영화거든요. 자, 그만큼 50년대부터는 흥겹고 유쾌한 뮤지컬풍의 주제곡보다는 뭐랄까 그 영화 속에 애틋하게 깔리는 멜로디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1950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 들어보죠.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제2차 대전 중 첩보원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캡틴 캐리 USA의 주제곡 모나리자. 야, 냐킹 콜의 이 감미로운 노래가 세상에 게릴라들이 작전 임무를 수행할 때 그때 흘렀답니다. 요즘에는 뭐 영화 주제가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일 다반사지만 예전에는 참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영화 주제가로 최초로 빌보드 차트 수상곡은 바로 영화 모정의 주제곡 Love is a Man is Planner the Thing인데요. 제니퍼 존스와 윌리엄 홀든이 주연한 영화죠. 작곡가인 세미 페인이 이 주제곡을 불과 2시간 만에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1956년의 수상곡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나는 비밀을 안다 The Man Who Knew Too Much인데요. 여기서 주인공 노리스 데이가 부른 Whatever Will Be Will Be, 부제인 캐세라 세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이 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 중에 하나를 또 들어볼 텐데, 이 프랭크 시나트라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1998년에 세상을 떠난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1915년에 미국 뉴저지 빈민거리에서 이탈리아 이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미국적인 목소리라는 찬사를 함께 받았으니까 뭐랄까 그의 삶 자체가 아메리칸 드림의 다름 아니죠. 프랭크 시나트라는 모두 6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요. 1953년에 지상에서 영원으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부른 영화 주제가 중에서 이번에 소개할 곡은 바로 영화 애정이 꽃피는 양지의 주제가인 하이 호프스입니다. 언젠가 그 내용을 가사를 저의 시간에 들려드린 적이 있죠. 하이 호프스는 고무나무로 움직이겠다는 꿈을 품은 그런 개미를 통해서 아주 낙관적인 세계관을 들려주는 곡입니다. 가사의 희망적인 메시지 때문에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 선거 캠페인 송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자, 네 곡 이어서 들어보죠. Men have named you. You're so like the lady with the mystic smile. Is it only 'cause you're lonely they have blamed you for that Mona Lisa strangeness in your smile? Do you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음악이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뮤직박스 5930. 오늘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퍼레이드 그 일부 인셈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밑에 이렇게 쭉 깔리는 이 음악 있잖아요. 이 곡도 바로 1960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이에요. 그 줄스 다신 감독의 그리스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의 주제가인데요. 사실 외국 영화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그 최초의 영화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마노스 하지다키스가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1960년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작곡가는 바로 헨리 맨슨입니다. 1961년에 헨리 맨슨이가 티파니에서 아침으로 작곡상 또 주제가상을 수상을 하면서 그에게 세상의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그 영화음악 작곡가가 스타로 부상하게 된 것은 이 헨리 맨슨이부터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는 1961년에 티파니에서 아침으로, 또 1962년에 술과 장미의 나날들로 2년 연속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15차례 아카데미 주제가상 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주제곡 문 위버는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영화 속에 기타를 치면서 불러서 더 인상에 남지요. 청취자 장도원 씨가 신청하신 곡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64년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곡 줄리 앤드루스 주연의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의 주제가 춤춤 트레이 들어볼 텐데요. 오른손에는 큰 검은 가방, 왼손에는 양산을 들고 동풍을 타고 날아온 유모 메리 포핀스. 이 영화는 그녀가 일으키는 정말 아름다운 기력으로 가득하죠. 이어서 들으실 곡은 1966년의 수상곡입니다. 영화 야성의 일자의 주제곡 Born Free인데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엘자라는 이름의 암사자와 인간의 교감을 아름답게 그렸죠. 영국 출신의 작곡가 존 베리는 이 음악으로 작곡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Jim Jiminy, Jim Jiminy, Jim Jim Jeroo. Good luck, we're a book when I shake hands with you. Oh, blow me a kiss, and that's lucky too. Now as the ladder of life has been strung, you might think a sweep's on the bottom most rung. Though I spends me time in the ashes and smoke, in this all wide world there's no happier bloke. Chim chiminy, chim chiminy, chim chim chiri. A sweep is as lucky can be. Chim chiminy, chim chiminy, chim chim chiri. Good luck, we're aboard when I shake hands with you. Chim chiminy, chim chiminy, chim chim chiri. A sweep is as lucky can be. Chim chiminy, chim chiminy, chim chim chiri. Good luck, we're aboard when I shake hands with you. Chim chiminy, chim chiminy, chim chim chiri. When you're with a sweep, you're in glad company. Nowhere is there a more happier crew than them watching chim chim chiri, chim chiri. Chim chiminy, chim chim chiri, chim chiri. 뉴스박스 5930 아카데미 주제가상. 아, 지금 들으신 세 곡은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오드리 헵번이 부른 Moon River, 1961년 수상곡이고요. 그리고 1964년 수상곡인 Mary Poppins 중에서 영화 속의 인물 4명이 함께 부른 춤춤 트리 들으셨어요. 또 야성의 일자 중에서는 맷 몬로가 부른 Born Free 이 곡은 바로 1966년의 수상곡이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는요. 1969년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곡인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폴 뉴만, 그리고 조지 로이 힐 감독이 콤비를 이룬 영화 내일을 향해 살아의 주제곡이죠. 이 곡은 작곡가인 머트 바카라의 솜씨인데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는 주인공인 부츠가 썬댄스의 애인 에타를 자전거에 태우고 달릴 때 그때 올려 퍼지던 곡입니다. 김진아 씨 듣고 계세요? 신청곡인데. 자, 이 곡과 함께 오늘 매직박스 5930 아카데미 주제가상 퍼레이드 1부 그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아카데미 주제가상 퍼레이드 2부 이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작가 권영, 그리고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t's worrying me.